만났던 사람이었죠. 항상 밝은 그 미소가 눈이 부셔줘. 내게 짐이 될까봐 행복한 척한다고 그렇게 아프면서도 참았나봐요. 내 사랑이 너무도 부족했나봐. 너를 위해서 무엇도 난 할 수 없나봐. 함께하지 못해서 내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너를 보낼 수가 없잖아. I wanna love again. 떠나는 사랑이 내 모든 걸 다 줘도 부족한 그런 사랑이. I wanna 내 마음이 fall in love again. 네 웃음을 지우는 바라보네요. 우리 꿈에서라도 매일 함께 하자던 그때 그 약속 지키려 내게 다녀갔나 봐. Love again. 떠나는 사랑이 내 모든 걸 다 줘도 부족한 그런 사랑이. 원한 내